제가 수년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라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 감사주일 설교 한번 듣고 싶죠? 아, 솔직히 내년부터는 10월 둘째 주일부터서 휴가를 떠나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추수감사 주일을 돌아오니까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권면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몇 년간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해서 나훈아가 11년 만에 나와서 나 안 늙었지? 안 늙었죠? 그런데 늙어도 요 대봉 감처럼 곱게 늙으면 예쁘겠는데 그 옆에 호박처럼 늙어서 찌글찌글한데 호박은 늙어야 맛이 나고 더 비쌉니다. 돌아가는 세월 어쩔 수 없지요. 네. 오늘 감사주일. 예. 정신의학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하면 한스 셀리를 말합니다. 그는 내분비학 교수인데 1958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스 셀리 박사는 은퇴 시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단에는 많은 사람이 발질 틈이 없이 모여들었고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 박사를 가로막고 선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는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은 딱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땡큐. 감사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평생 스트레스 연구에 헌신했던 대학자의 결론은 바로 감사입니다.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치유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사람의 몸을 건강체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로 많이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일반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지금은. 즐거운 노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막 뭐 글자 하나를 쓰려면 온몸을 굴리면서 글자 하나를 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쳐다보고 하나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원회가 늘 가까이에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는 것도 감사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셔 있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왜 죽어요?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송문희 군사는 어디지? 대상 포진에 걸리고도 감사해야 돼.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별로 감사 안 한 것 같아. 대상 포진 걸려서, 이야, 이거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고통스러워. 긴 세월 동안 건강한 몸으로 산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많아, 감사거리가요. 왜 없어요, 감사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인 감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감사. 늘 감사하시면서 행복도 얻으시고, 마음의 평온과 건강을 얻으시는 나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창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을 보고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앞뒤를 보고 감사합니다. 네. 스트레스의 명약은 감사고 스트레스는 온갖 질병을 다 몰고 오는 것입니다. 한스 셀리가 밝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감사 생활입니다. 즉, 감사를 늘 표현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 남편들이 삼식이라고 미워하지 말고 삼식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6절로 7절이에요. 오후 설교가 4절로 5절까지. 그런데 본문이 바뀐 것 같죠. 그런데 기뻐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같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바울은 유럽에 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우먼 파워가 엄청 센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디아에 의해서, 누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자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항상 감사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 빌립보 교회는 바울 그러면 너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가 저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와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의 선교비를 아주 열심으로 모아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 그 윗절에 보면은 2절로 3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여성 이름이 둘 나와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꾼들의 위치에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화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갖고 다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선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티격태격해서 교회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교회는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 상대방도 부족한 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자기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또 저희가 이렇게 패거리가 생기잖아요. 마귀는 또 안 붙여놓고 오 잘하네 구경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요 권면이 바로 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말하면서 다음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을 따르는 패거리들 때문에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다시 말하면 이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지금 어디에서 이 말을 씁니까?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앉아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 앉은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늘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감사를 배우고 그대로 하면 영적, 육적, 평생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 6절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감사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10편 146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신앙 중심의 감사거리를 찾으면 전부가 감사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전부 감사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온갖 좋은 각양 은사는 무슨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귀한 것들이 나갈 때는 무엇을 통해서 나갑니까?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불평하는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이유는 감사를 잃고 불평불만하는 그 일 때문에 그런 생활에서 그들이 다 죽어갔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불평이나 원망으로가 아닌 감사하는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 빨리 안 하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요? 뭐요? 내가 나를 버리신 거요? 뭐요? 이런 것들이 그 원망 섞인 불평 섞인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함을 해야죠. 저의 기도에 응답이 늦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로 하여금 더 많은, 더 큰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자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오늘 본문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무엇을 감사할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첫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지 않겠어요? 구원의 은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함이 삶의 지혜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생활 속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감사하며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막길에 헤매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속하여 주신께 대한 감사입니다. 본래 바울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국내에서 다 마무리를 했어요. 바울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요. 자, 시리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공문을 말하자면은 그런 것을 그 대지상들부터 받아갖고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거기서 변화해서 사람이 돼서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는 감사했어.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많은 이방인에게 너를 보내기 위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내가 한 발이라도 더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사명감을 갖고 뭐 결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뭐 키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오로지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면서 그는 사명감에 불타 이랬어요. 그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그는 일생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망길에 헤매는 죄 많은 인생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려면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있을 수 없어요. 개인 한 명이 구원받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기록을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보시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계획이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해놨어요. 때가 됨에 불렀어요. 그래서 부름 받는 시간은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유치고, 어떤 사람은 초등, 중고등, 초등부,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늙어서 죽기 전에, 숨 떨어지기 전에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젊고 힘있고 머리 총명할 때 세상에 헤매면서 온갖 죄나 짓는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 죄 짓는데 다 써버리고 쪽방촌에 떨어져갖고 오갈 데 없어서 매일 주는 것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나와서 그래도 거기서 변화의 새 사람들은 놀라운 현장을 보게 돼요. 어느 교회에서 등대교회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는 세례도 안 받았어도 십일조는데요 그런 변화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네. 한 달에 한 7-80만 원 타는데 수련회 간다니까 100만 원 헌금한 사람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서 구원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했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심에 대한 은혜를 감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가장 낮고 천한 종들도 마구간 구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뭘 잘못해서 고생을 합니까? 가난한 집안에 30년 명예 살리느라고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동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영육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였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뭘 잘못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요컨대 질병이나 가난, 핍박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이처럼 사랑하사 저 당신을 죽음의 자리로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생각할 때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아무로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네가 똑똑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고 감사해야 되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회개케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다음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써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아울러 하나님께 더욱 숭고하고 겸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의 길에서 충성하게 되고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에 하나님이 부동한 저 같은 존재를 써준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멋지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로 아는 것이 없나 나를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당신의 거룩한 몸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능하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 일꾼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을 하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집사를 보조하는 소리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일꾼으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요. 무슨 예수 오래 믿으니까 무슨 계급장 달아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치료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충성되게 일해야 돼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왜 내가 장로가 안 되고, 왜 내가, 내 내가 번사가 안 돼? 하나님께서 다음에 해라. 그리고 미뤄주신 것에 다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미련한 이들을 통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천하고 멸시 받는 이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하신 뜻이 있어 성도로 불러주시고 각양 직분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그 직분은 거룩한 것이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직접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어린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무슨 뭐 내가 교회 직분을 통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는 그 거룩한 직분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보다는 불평뿐만이 많이 나오기 쉬워요. 전에 그런 사람들 봤어요. 여전도 회장에 오니까 회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안 오고 회장 혼자 다 하라 그러고 회장만 안 해봐라. 이제 나 안 한다. 다른 사람 목까지 한 걸 감사함으로 하고 주님 다른 사람 목까지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일거리를 더 많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해야죠. 오늘 시편 136편 우리가 읽었죠. 특별히 11절로 14절까지만 한번 다시 시편 136편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예. 11절로 14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우리가 아까 다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감사해요. 그들의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돌리는 거죠. 그 시편 136편.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감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할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은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게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 가운데 내가 다치지 않고 빠져나온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에 지진 나서 그냥 아, 화면 보니까 아찔한 사람도 있대. 위에서 빠박 떠들어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떼굴떼굴 불러서 피해갖고 안 다치고 아,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만 감사해야 됩니까? 그동안 지진도 안 나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된 것을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꼭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나만 거기에서 붙을 받은 건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평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하고 살아야 돼.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하며 교훈한 기사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킬 요소가 많은 세상에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성경 찬송 위에 먼지가 앉아있긴 했지만 후후 불어버리거나 들고 나오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아,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아,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보다 일주일 내내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시편에서도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17편 8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 다 아까 시편 136편에 있는 내용을 다윗이 또 들어서 이렇게 시로 노래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눈동자를 지키심과 같고, 목자가 약을 푸른 초장에 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도와 보호의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 승리의 영광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보호와 인도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끝으로 감사하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잘 받죠? 어떤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늘 잘 아는 대로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례를 찾으면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길을 걷는데, 다가오는 풍랑과 바람을 보니까 겁이 벌컥나 그걸 바라보니까 쑥 빠져들어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기도 안 했으면 그대로 빠져 죽어버렸어. 베드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기도해? 주야! 나를 보내. 길지도 않아, 기도가. 응답 잘 때는 기도가. 여유가 많아서 기도가 긴 거예요. 급하면은 응답이, 기도가 길지. 주야!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했냐? 와서 딱 잡아 건져주시지 않아요. 기도에는 즉시응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기도응답은 기다려라 그런 응답입니다. 기다려라. 왜? 믿음도 없으면서 막 자꾸만 뭐만 달라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아, 주려면 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내 나라는 기도만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감사 기도만 하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감사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런 응답이 있고, 어떤 기도는 안 된다, 너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엄마를 따라가는 아기가 철물점에 가서 예리한 칼을 사달라고 떼를 써요. 그럼 사줍니까, 그 칼을? 안 돼. 그리고 데리고 가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더 감사를 해야 될 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어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와 복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청와대 앉아있는 대통령 보고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세예요. 대통령하고 밤이나 낮이나 아무 관계없이 언제든지 통할 수 있고 어느 장소든지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실세. 여러분, 그런 실제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중요한 일도 있고 시시한 일로 독대하면 되겠어요. 야, 나 밥 한 죽었는데 너 그게 와서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뭐 이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도 꼭 맞는 일로 독대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좀 믿게 해주십시오. 독대 청해야죠. 남편이 속만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도 안 믿고 독대해야죠. 내가 3년을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이웃의 아버지 엄마 독대해야죠. 성도는 기도하는 백성보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독대를 청한다고 야 귀찮다 그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못 기도해도 다 들어주세요. 너네 입만 벌리면 맨날 그렇게도 말씀 안 하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알아서 응답하세요. 아니다, 기다려라, 알았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언제나 만날 수 있고 그래도 힘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도 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라. 그렇죠? 감사 생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줄줄이 들어오지만 감사가 없이 맨날 불평 원망하는 곳에는 이 세상의 온갖 재앙들이 다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